안녕하십니까, 김제동 씨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뭘 매일 보면서 그래요. 아, 그래서 저 시청자분들은 네. 일주일을 기다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. 네, 요즘 네. 그 서울에 이제 여관에서 생활을 하니까. 예. 예.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여관에서 자고. 예. 나왔죠. 나왔는데 여관 복도에. 네. 윤돈 씨 라디오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왔어. 네. 그 여관에서 네. 나오는데 네. 여자 두 분이 김희동 씨한테 사인을 받았다고. 아, 그 얘기를. 박수 칠 일이 아니고요. 안 당해본 사람은 얼마나 벌쭘한지 모릅니다. 머리 이렇게 쭈삐쭈삐해서 나오는데 네. 사인하는 내내 그 여자 두 분께서 네. 저한테 물으셨죠. 뭐라고요? 윤도인 오빠 실제로 보면 잘생겼어요? 계속해서 윤도인 씨 소식을 묻고. 자, 오늘 네. 리플 해주세요. 네. 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리셨는데 아우 네. 막 인터넷이 폭발적입니다, 진짜. 네. 제가 보내주신 사연을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. 보광동에서 AD 퀸이란 분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. 저는 무척 소심한 성격입니다. 겉으로 보면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실은 무척 소심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곱씹어 보곤 해요. 그리고는 혼자 속으로 끙끙 앓거나 확대 해석해버리죠. 예를 들면 내가 공부방에 혼자 있고 가족들이 거실에서 과일을 먹을 때 절 부르지 않으면은 무척 서운해합니다. 거기에 끝나지 않고 날 싫어해서 그런 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곤 합니다. 그리고는 나도 나중에 꼭 그렇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. 저 이런 거 소심한 거 맞죠? 예, 네, 사연입니다. 네.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. 이런 사연에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깔린 네. 이유가 또 있을까요? 네. 아,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참 그 네. 소심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게 네, 네. 소심. 그 리플 네. 달아주셨어요? 네. 첫 번째 분 정영실 씨. 소심한 게 아니라 과일을 좋아하시는 겁니다. 아, 그 진짜 웃겨 죽겠어.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셨군요. 소심한 게 아니라 과일을 좋아한다. 너무 만나보고 싶습니다, 이 사람. 아, 어떻게 이런 리플을 담으셨지?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, 이분은. 또 있죠. 네, 네. 그 다음 리플은 이 리플도 아주 간단합니다. 그냥 소심하다 그러니까 락을 한번 해보시죠. 윤도현 씨도 그래서 락을 하는 게 아니냐? 뭐가? 아, 소심해서 락을 하는 게 아니냐? 아, 이렇게. 아, 그럼 사람들이 네. 왜 락을 하세요? 그러면 저 소심해서요. 아, 그 락커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소심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막 노래하실 때는 와 이렇게 하시고 마치고 나면 감사해요 이렇게. 그래서 박수 소리 적으면 대기실 가서 막 고민하고. 진짜 그런 분들 안다니까요. 대기실 가서 막 이렇게 야, 박수 소리 많았냐? 그리고 예, 제가 아는 락커는 윤도현 씨니까. 아니요. 아,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. 아니, 락커들 중에서도 진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. 근데 사실 그 네. 이분 리플을 네. 다루셨는데 이건 일종의 편견일 수가 있어요, 진짜. 네. 락커라고 뭐. 해서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. 네. 김대중 씨 얘기한 것처럼 네. 그런 공연을 예전에 많이 봤었어요. 락밴드 공연인데 막 거의 막 악기만 안 부셨지 거의 막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멘트 하면은 정말 목소리가 다 기어들어가면서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번에 다른 곡을 하나 준비했거든요. 박수 많이 쳐주세요. Oh yeah! Are you ready? 뭐 이런. 네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아, 그럼요. 그러니까 락커들이라고 해서 다들. 잠깐만. 목에 이상 간 것 같아. 소심하시군요. 뭐 그걸로 목이 이상해가지고. 소심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작성자 조성현 씨라고. 네, 그분이.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. 저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20세가 넘어가셨다면 나이값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밑에 다른 분이 강일석 씨가 20세면 나이값이 얼마나 되죠? 추억의 개그 개그 개그. 그 밑에 또 어떤 분이 리플을 달았어요. 굉장히 화난 듯한 리플로 추억에도 그런 개그는 없는데요. 이렇게 들었어. 이 세 분이 또 굉장히 그 감정이 악화되고. 아, 네. 아, 재밌는 분들이세요. 리플에 이분들. 리플을 달아서 그래서? 또 리플이 리플을 네, 낳고. 네. 그런 거랑 똑같네요. 네. 뭐, 그 뭐 이력서 같은 거 보면은 뭐 본적, 네. 뭐 가족과의 관계 이런 네. 거. 가족과의 관계, 가족과는 관계를 갖지 않은 뭐. 네. 본적, 본적 없음. 네. 누굴 봤단 말인가. 뭐 이런 거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네. 추억의 개그니까 네 좋네요. 네. 그래서 재밌잖아요. 네, 그럼요. 오늘 울겠다 또.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니 또. 아이고 새벽 1시 반에 또 전화해가지고 목소리 걸걸하게 해가지고 야, 나 오늘 재미없었냐 이렇게 물어보는. 알겠습니다. 아 그다음에 그다음 또 뭐 김미숙 씨라는 분이 이걸 보고 제가 자다가 무의식 중에 쓴 글인 줄 알았어요. 어쩜 저랑 그리도 같으신지 저도 일명 작은 마음이라고 불리우는 소녀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소심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. 네. 근데 네. 인간이라면 누구나 네. 다 소심한 면은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도 때에 따라서 소심할 때 많지 않아요? 그래서 주변 사람이 넌 뭐 그런 거 가지고 삐지냐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이제 내용이 저 정말 소심하죠 이렇게 끝났잖아요. 그래서 네. 오늘 가장 많이 오는 리플은 이겁니다. 그냥 예 소심합니다. 그래서 이 리플이 가장 많이 달렸고 그래서 이제 소심한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내가 소심한 게 아니라 신중한 거다. 어설프게 대범한 것보다는 소심한 게 훨씬 좋아요. 그럼요. 그럼요. 배고프다가 빵 먹으면 즐거워하고. 아니 그건 저도 그렇고. 아니 저 사실 저도 재미 없으면은 저 속상하거든요. 러브레터 오신 분들이 재미 없으면 속상하고 노래 네. 못하면 속상한 건 당연한 거고. 네. 그럴 때마다 김제동 씨한테 전화해서 오늘 어땠냐 모니터를 하곤 하죠. 네. 네. 김제동 씨 네. 괜찮았어요. 네. 외부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그 상처를 받도록 설계가 해두었습니다. 그게 신이 그렇게 만들어 둔 거니까. 그럼 인생인데 뭐. 그렇게 철드는 거고. 예, 네, 좋은 거네. 자, 김유동 씨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예.